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그 무슨 도덕적 제재를 운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얼마 전 미국이 이전 유엔 조선인권 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를 서울에 보내요.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걸고 우리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들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나라들과의 체육교류를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잡소리를 죄치게 했다고 하면서 이자의 넋두리는 평화와 진선, 단결과 협조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신성한 올림픽의 정신과 국제사회에 공인된 원칙들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 정신병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유엔 조선인권 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로 말하면 유엔 공무원 자리를 얻어 일한 전기간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자로서 적대 세력들이 날조해낸 거짓말들을 앵무새처럼 외워대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돌격대 역할을 한 추물이라고 하면서 가관은 미국이 이런 추물을 내세워 세상을 웃기는 노름을 벌려놓고 그가 우리의 올림픽 참가까지 제안해야 한다고 횡설수설을 하기 바쁘게 미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대변인이 나서서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유엔에서도 토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비호투둔에 나선 것이라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장관과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차관보, 유엔 주재 미국 대표 등 공식 인물들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입만 열면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지어 인간 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만나준다 어쩐다 하며 부상을 피우다 못해 새로 임명된 유엔 특별보고자를 사촉하여 날조와 거짓말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보고서를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 들이밀게 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 자초하는 미국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해졌으며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그따위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개의치 않지만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